E and Holiday, you know. 당신 얼굴은 참 예쁠 거야. 당신 얼굴을 볼 수 없을까요? 어디서나 본 듯한 모습인데 알쏭달쏭 기억이 안 나네요. 당신 얼굴은 참 예쁠 거야. 뒷모습이 이렇게 이쁘니까 얼굴 돌리는 게 뭐 힘들어요.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. Yeah, 그냥 떠나가면 실수인 거야. 당신은